미국 내 고용 호조로 임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금리 상승 분위기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시간당 소득 2.9% 인상 소식, 그리고 4년 만에 수장이 교체된 미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Over 2 years, 50%. So the pace of those gains were unsustainable for a bull market, and so it's much more normal when you see some corrections come into the equity markets. 백악관 관계자는 증시가 가치를 잃을 때마다 언제나 우려하지만 우리는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해 자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늘 주식시장 강세에 대해 자랑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새로운 리더십을 맞은 오늘 공교롭게도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무려 1175포인트 4.6% 주저앉았습니다. 전거래일인 지난 2일 한 차례 급락 장세를 연출하긴 했지만 장중 한때 1500포인트 밀리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커졌습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파월의 등장에 뉴욕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의 긴축 스케줄에 예상 외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년 새 2.9% 증가하면서 근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 곧바로 파월 체제의 긴축 스케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존 옐런 체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던 파월 의장으로선 일종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시장의 긴축 우려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CNBC 방송은 시장이 파월을 첫날부터 시험대에 올려놨다면서 다른 어떤 역대 의장보다도 빨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주식시장 급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락세는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내놨지만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펀더멘탈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과 경상수지 등의 경제 기초자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까지 나서서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는 발언까지 전해졌지만 투자 심리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다우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만 놓고 보면 과열을 해소하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브릿지워터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CIO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세한 조정인 것 같다.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일 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전략가 진 폴스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식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며 15%가량 조정 국면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1년간 미국 은행들이 역대 가장 많은 쥐점을 폐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7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익성이나 고객 집중도가 떨어지는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 자동 지급기인 ATM도 지점의 일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2012년 중반부터 작년 중반까지 캐피탈 원 파이낸셜은 32%,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09년부터 1,500개 이상의 지점을 폐쇄하거나 매각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지점 수를 유지해왔던 웰스파고는 2011년에서 16년 고객의 동의 없이 가짜 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점 축소에 나섰습니다. 미 은행들의 지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절정에 이르렀다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 대학 교수와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해왔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가 연방이민세관국에 체포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오래전 정착한 시에드 아흐메드 자말, 올해 나이 55세 자말 씨는 지난달 31일

1004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1004, 808-1004.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 알아봅니다.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6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현재 위티어 블루버드 구간에서 텔레그랩 로드 구간 13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6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 8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콘코드 스트릿 구간 7마일대 정체를 시작으로 애틀란틱 블루버드까지 7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7가 스트릿 구간에서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2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로스코 블루버드까지 11마일에서 25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윌밍턴 에비뉴 구간에서 405번 놀스와 교차 구간도 11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710번 놀스 방향 91번과 교차되는 지점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스커볼 센터 드라이브 구간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웨스트 헌팅턴 드라이브 구간에서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번 이스트 방향 두들리 스트릿 구간 프리웨이 진입로 쪽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전해드린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드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방카 고문의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식에 참석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공군 기지에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출국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논의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펜스 대통령은 한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과연 만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KBS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부부가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군부대에 들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고받고 일본을 거쳐 올림픽 개회식 전날인 8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전할 메시지와 대북 압박 문제를 논의한 듯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북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원비어의 아버지와 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인권 문제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의 대북 강경기류 속에 빅터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 낙마로 불거진 호피 전략,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는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제한적 선제 타격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미국 대통령에겐 의회 승인 없이 예방 또는 선제 타격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주한미 대사가 올해 공석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자격을 갖춘 인사를 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탈북민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펜스 부통령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앞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펜스 부통령이 탈북민 5명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는 연락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받았다고 VOA에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미 간의 정치 게임이 본격화하면서 평화 이벤트로서의 올림픽을 앞세우는 한국이 조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CNN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새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한국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겨냥한 북미 간의 수싸움이 가동되면서 이런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CNN은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전면에 내세우지만 북미 간의 정치적 삿바싸움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며 양자 간의 정치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미의 새로운 외교적 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라는 논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긴장은 분명히 고조될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워터 원비어 부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데리고 오는 것은 분명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에 맞서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수백 개 미사일과 로켓들을 과시 전 세계를 향해 군사력이 우리 군사력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 정보회사 스트레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미국은 북한의 최근 화해 움직임에 대해 대화를 향한 입구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지연, 시간 벌기 전술로 간주하고 압박 전술의 변화를 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의 대화가 비핵화 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역시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에 근접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NN은 북한의 올림픽 참석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이 극도로 정치화된 게임이 되면서 한국이 애국께 공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친을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연설장. 지난 2016년 북한 관광 중에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소개받자 눈물을 흘립니다. 원비어 부모와 이른바 목발 탈북자 지성호 씨는 북한 인권의 잔혹성의 증인으로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초청됐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용과 양보는 더 이상 없다며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ever happening.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숨진 원비어 씨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가 오는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초대돼서 함께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펜스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데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싸우고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방문 전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는 양보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에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체인지메이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7년 7년에 걸친 탈북자들과 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점을 밝히고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세계기독연대는 오늘 내놓은 두 번째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세계기독연대는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패션과 교제에서부터 경제적 거래까지 모든 것에서 점차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노골적인 말싸움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에 대해 미국 내 견제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핵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18명이 백악관에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마틴 하인디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18명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잠재적 결과와 오판, 보복의 위험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한적 범위의 타격일지라도 북한의 대응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방 또는 선제 타격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외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2018 핵태세 보고서, 즉 NPR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NPR은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와 비핵 공격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재정 부담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현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행정부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싸움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견제 목소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지,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여보, 세일이야 세일. 템퍼패딩이 초특가 세일한대. 뭐? 템퍼패딩 매트리스를 세일한다고? 거기가 어디야? 어디?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가 매장 이전으로 템퍼패딩 시몬스 등 매장 전품목을 세일한대. 한인타운 최초 매트리스 전문점 슬립이지, 매장 이전 템퍼패딩 시몬스 등 전품목 대세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림픽길 김방앗간역 블루하우스 건물 213-738-5000, 738-5000번 슬립 이지.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주름 없는 깨끗한 피부, 탄력 있고 윤기 흐르는 내 얼굴. 모든 기능이 더 강화된 2018년 신제품 에그스템셀 프리미엄 S.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새해에는 얼굴에 힘 좀 주고 살아요. 셀리온! 탐나는 피부, 탐스러운 몸매. LA 탐클리닉이 사랑받는 비결 뭘까요? 탐클리닉에서 당신만의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투나는 꿀피부 여신되기, 포기했던 기미자티를 깨끗하게 탐클리닉. 브이라인 되고 싶을 때 탐클리닉. 살과 지방을 빼주는 과학적인 신개념 다이어트 탐클리닉. 스타들도 탐내는 탐클리닉. 남몰래 예뻐지는 탐클리닉. 213-384-3435, 384-3435.

투데이. 걸음걸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위험부터 걱정을 얼마나 안고 사는 것까지 점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벤션닷컴이 걸음걸이와 건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든 부모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평소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보아야 합니다. 손에 쥐는 힘과 더불어 걸음걸이로 치매와 심장 발작 발병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평균 연령 62세의 노인 2,400여 명의 보행 속도와 악력, 두뇌 상태 간의 관련성을 관찰했습니다. 11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보행 속도를 측정했던 당시 느리게 걷는 사람이 빨리 걷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명이 치매에 걸렸고 70명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가운데 관찰을 시작할 때 보행 속도가 느렸던 사람은 빨리 걷는 이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꾸 왼쪽으로 걷는다면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걸을 때 왼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 장 걱정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걱정이 걸음걸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평소 걱정이 많은지 차분한 성향인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똑바로 걷도록 요청하고 걸음걸이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걱정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차분한 사람들보다 걸을 때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뇌 활동과 연관이 있는 현상으로 염려나 긴장, 걱정 등 기분과 감성을 관장하는 우뇌 활동으로 인해 몸은 그 반대로 왼쪽으로 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Health Every Day. 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굿베이스? 정관장이 만든 거네? 내 몸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정관장은 알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아로니아, 블루베리, 석류에 면역력이 탁월한 정관장 6년근 홍삼을 담은 굿베이스. 290가지 안전성 검사를 7번 거친 후에야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을 따라가세요. 몸에 좋은 건 자연이 알아요. Nature knows best. Goodbase. 무엇이 해피메일을 미소짓게 할까요?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없는 맛있는 네피스 치킨 맥너겟, 어린이 사이즈 프라이, 사과 슬라이스, 아니면 저지방 우유? 그럴지도요. 그런데 저희 생각엔 해피메일의 미소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걸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 해피메일로 모두가 함께 즐기세요. 새로 나온 1-2-3 달러 메뉴에서 단 3불입니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혜택이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할 수 없음.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커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저희 증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 증시 폭락해서 뉴스 앞머리에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 내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운동 많이 벌어지고 있죠.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학교 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에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오늘 한 학교 개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위험한 게임들이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는 금지되지만 방과 후에는 정보나 자료 탐색 목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올 9월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6세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인 15세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2단계 협상, 즉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 측 대표는 영국이 관세 동맹에 대해 선택할 시간이 왔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등 초반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의 바르니에 협상 대표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My feeling is we have not a minute to lose because we want to achieve a deal. 이번 만남은 EU가 협상팀의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첫 만남이라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브렉시트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지만 견해차가 보입니다. 첫날 회담 결과 EU 측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the customs union and outside the single market, barriers to trade on goods and services are unavoidable. 영국 측은 관세 동맹에서 떠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확인했습니다. That's perfectly clear what we want to do, and there's no doubt about it. As you said yourself, we're leaving the customs union, but we're aiming for a good future for Britain. 양측 대표단은 오늘 브뤼셀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LA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 53도입니다. 지난주 내내 계속된 고온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도 주중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LA지역의 낮 최고기온 74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수요일부터 주중 금요일까지는 80도에서 83도대로 다시 낮 기온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LA지역의 낮 기온 70도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주중보다 낮 기온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2월 평년 기온을 오랜만에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7도, 버뱅크 78도, 플래튼 75도, 토렌스 71도, 리버사이드 82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49도, 내일 낮 최고 69도, 라스베가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2도, 내일 낮 최고 73도입니다. 시애틀 오늘 저녁 가벼운 바람 불겠고 소나기 오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내일은 소나기 올 확률 20% 보입니다. 밤 최저 43도, 내일 낮 최고 49도입니다. 포틀랜드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44도, 내일 낮 최고 53도. 뉴욕 오늘 밤 흐리고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집니다. 밤 최저 26도, 내일 낮 최고 40도입니다. 시카고 지역 오늘 밤 1인치 가량의 눈이 오겠고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낍니다. 밤 최저 5도, 내일 낮 최고 19도. 하와이 호놀룰루 내일 천둥 번개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 최저 68도,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보험을 알고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대답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입니다. 올해 1월, 2월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우리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 혹은 우리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그 건강보험 플랜을 가입하고 변경하고 플랜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1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셨으면은 이 보험료 내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 내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DK 보험에 전화 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험료를 애써서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서 보험이 캔슬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치의 선정 문제입니다. 주치의가 본인이 원했던 주치의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그 건강보험 회사에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치의를 다시 돌리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그 건강보험 카드를 잘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강보험 번호가 달라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멤버 아이디가 R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U로 바뀌었고 갑자기 그 멤버 아이디가 바뀌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혼란이 와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도 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시면 저희 DK 건강보험에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누구에게나 다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 DK 건강보험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험 관련 문의, 생명보험 관련 문의는 DK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K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연금, 생명보험에 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213-400-668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강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판사 변호사협회에서 최고의 랭킹을 인정받은 상법 상해 대형사고 전문 변호사 베어드 브라운, 수천 수백만 불 승소 케이스를 자랑하는 스탠퍼드 법학 박사 베어드 브라운 로펌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This is Baird Brown. Call us. Protect your rights. 213-487-8880 487-8880 한인 담당 미셸 박을 찾아주세요. 고급 부동산 투자의 명가 윈 부동산이 2018년 새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 사계절 국민 관광지 강릉 경포대 바닷가 바로 앞에 드디어 준공을 완료한 6성급 럭셔리 수익형 호텔 세인트 존스. 동해안 일대를 평정한 역대급 스케일. 수준 높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세인트 존스. 지금 윈 부동산이 마련한 분양관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윌셔와 옥스퍼드 3700 윌셔 7층 700호. 윈 부동산 213-568-3460 568-3460. 한국일보 신문 광고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카이 치과 미셸입니다. 저희 스카이 치과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로마린다 치과대학병원의 전 교수님이 최고급 임플란트를 50% 드시된 가격에 직접 시술해드리고요. 24개월 무이자 플랜이 가능합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면 불가능이란 전혀 없습니다. 스카이 임플란트 종합치과 원장 이상무입니다. 완벽한 임플란트 시술을 약속드립니다. 213-384-4400 213-384-4400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금, 은 사고 팔 때는 역시 금돼지죠. 도서매는 물론 은수조에서 금리까지. 금, 은 거래는 전문업체 금돼지가 가장 믿을 만하죠. 투자용 금, 은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거래하십시오. 금돼지는 3348 웨스트 올림픽 샌앤드류스 코너에 있습니다. 주중엔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오픈합니다. 323-731-0484, 323-731-0484. 금 사고 팔 때는 금돼지.